전군 봉화상 체육경기대회 폐막식이 6월 30일 함경남도 함흥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폐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꾼들, 체육인들, 함흥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순회 우승컵과 우승메달이 수여됐습니다.